우리 군대와 인민이 주체 106 2017년 설명절을 뜻깊게 보냈습니다. 설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만수대 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평양 대극장에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이, 황해북도에서 국립연극단의 연극 혈맥 공연이 진행된 것을 비롯해서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예술 공연들이 펼쳐져 명절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 주었습니다. 김일성 광장,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앞에서는 전국 학생소년들의 연띄우기 경기가 벌어졌으며 함흥광장, 강계광장을 비롯한 각지의 여러 곳에서도 민속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각지의 봉사망들에서 손님들은 민족 음식들과 갖가지 요리들을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